남조선 유시수에 의하면 어일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군의 송노예로 중국 졸강성 신화시에 끌려갔던 조선 유송들의 명단이 들어있는 문서가 새로 공개됐습니다. 1944년 4월에 작성된 문서에는 조선에서 끌려온 100여 명에 달하는 20대, 30대 여성들의 이름과 나이, 출생지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주소는 일본군 위안소들의 주소와 같았습니다. 당시 이 도시에만도 10개의 일본군 위안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이날 미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던 일본군 송노예 피해자들의 동영상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1944년 9월에 촬영된 18초짜리 동영상에는 중국 남부를 강점한 일제 침략군 부대의 송노예로 끌려가 있던 조선 유송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으며 이미 사진으로 공개됐던 송노예 피해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다고 합니다.